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전도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다 사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그 손자들 손녀들 오고 자식들 오면 무슨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전도서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이다. 네, 그것을 진짜 전도서가 말하는 의미로 해줄 수 있다면요. 그거 보면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의미에서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이제 저랑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쓰여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요, 이 솔로몬은 인간이 애써서 막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쁨들, 그리고 노력해서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지혜, 그리고 인간이 어떤 힘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수고도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죽음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복권 당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박사학위,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냐는 것이죠. 또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세계 신기록이라는 그런 업적, 그게 무슨 의미가 되냐는 것이죠. 그 죽음은 다 모든 것을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는 것이 정말 밉다 할 정도로 그런 큰 절망이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2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계속해서 솔로몬은 우리를 왜 이런 절망의 자리로 자꾸 몰아갈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의 인간에서 인간이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케 하고 확인케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쁨의 한계, 인간의 지식의 한계, 인간의 수고의 한계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 인정하는 자만이 더 이상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수고로부터 어떤 궁극적인 그리고 영원한 그것을 찾거나 기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인간적인 기쁨과 지혜와 그 수고의 한계를 직면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히려 삶의 아주 작은 일상, 소소한 삶의 것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주는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2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뭐 전도서 전반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인간이 많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고자 했던 그런 기쁨과 만족과 유익과 비교할 때 어쩌면 우리의 많은 노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런 소소한 평범한 삶의 일상이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뭐 돈 많은 부자가 어떤 사업가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과 같죠. 그는 그가 쌓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부도 그 업적도 자신이 처한 그 죽을 병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기쁨과 지혜와 수고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들.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보다 아,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거의 청년들은 군대 가면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삶의 작은 것들이 아 감사하고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힘든 상황에 처해 보니까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요 이렇게 소소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기쁨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최상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과 최고로 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해 아래라는 그런 인간의 어떤 한계적인 조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이제 해 아래라는 이런 구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해 아래라는 것은 죽음 아래 놓인 인생이란 뜻이에요.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소한 기쁨조차 이 해 아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는 좋긴 하고 기쁘고 복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헛될 뿐이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발견한 아, 이 소소한 기쁨 그것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발견은 무엇이냐면 이 삶의 소소한 그 기쁨들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죠.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아멘. 그러니까 그 소소한 기쁨들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자는 단지 그냥 그냥 이게 소소한 것들이 기쁨이구나를 깨닫지만 신자는 뭘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5절 같은 경우에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하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이라고 다른 번역을 보면 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예, 완전 다른 번역이죠. 그래서 때로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좀 다른 번역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하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소소한 그런 삶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 기쁨이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절망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망한 사람, 세상에서 망한 사람과 솔로몬의 고백이 다른 것은 그 삶의 소소한 기쁨들조차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누구도 먹을 수 없고 누구도 마시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의 모든 것들 그냥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조차 그분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일하며 누리는 그 기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을 떠나서 향유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영원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해 아래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하고 참되고 진정한 유익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토록 수고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의 기쁨과 지혜와 성취가 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 앞에서 그냥 다 없는 것처럼 무너져버리죠.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소한 그 일상에서 얻는 그 기쁨과 비교하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애쓰고 노력해서 확보하고 한다고 해도 그게 작은 거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참되고 영원한 그 하늘의 그 복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기쁨을 주시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솔로몬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의 다시 말해서 하늘의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희락 그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까? 누구에게요?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여기서 이 앞부분에 나온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원래는 그 직역하면 그의 앞에서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구문이 이 26절에 두 번이 나오는데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앞에서는 그가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놓고 그 맨 뒤에 또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사실 똑같은 구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앞에서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 죄인이 모아 쌓게 하사 그의 앞에 좋은 사람에게 그가 주시게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답은 찾았습니다. 아, 이 해 아래라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기쁨과 그 하늘의 그 유익은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해서 얻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답은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서 좋다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일 창조를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하셨을 때 그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창조물들이 각각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의 모습과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좋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라시는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살고 있는 그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것을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애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6절을 다시 읽어보면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래요?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솔로몬 자기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도서 7장 20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 그럼 자기를 포함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자기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일 뿐이고 결국 자기가 하는 그 모든 노고도 결국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에게 다 갈 것을 생각하니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그 복들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비참한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과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니까 더욱 괴로운 거죠. 아는데 안 되는 것, 그렇죠? 그 괴로움을 아시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한탄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의도대로 나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세요? 저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리고 그런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이것만이 또한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있는데 우리 3장 1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인, 죄인은 또한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가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 세상에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럼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 용서도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와 그 죄사함이 단지 나의 죄책감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와 그 심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쉽게 다시 설명해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그러게 아마 저기 가면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네. 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무슨 죄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의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이라고 했죠. 내가 누군가를 무시한다.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살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죄들은 뭐예요? 내가 그 죄를 짓는 순간마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죽이는 것만큼 큰 죄를 나는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계명 9개 지켰다고 해도 하나 지키면 다 어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 크기만큼 네. 그렇게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해놓고 말로 용서를 구한다거나 반성문을 뭐 몇천 장을 쓴다거나 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와 그 죄로 인해서 결과 사람이 죽은 그 형편과 그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큰 잘못한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행하는 그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뭐 용서를 구한다는 말 한마디로, 혹은 내가 뭐 착한 행위를 한다거나 뭐 헌금을 바친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로 결코 내가 지은 죄와 그 죄의 크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잘 15절을 특히 읽으시고 잘 19절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렇죠? 혹은 하나라도 어기시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 내가 사는 곳에서도 저주받을 거고 내가 일하는 데서도 저주받을 거다. 그 다음에 17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예. 19절 같이 읽겠습니까?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이 저주에 아멘 하셔야죠. 뭐예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저주받고 내 자녀도 저주받고 내 소유도 저주받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하든지 다 저주받는 게, 저주받는 심판받는 게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하나 어길 때 저주를 받아요. 이런 저주를. 그리고 19절 이후로부터 20절부터 계속 뭐가 나와요? 예,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실지 쭉 나와요. 몇 절까지 나오는지 보세요. 좀 넘겨보세요. 몇 절까지 나오는지. 예, 몇 절까지 있어요?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68절까지 있습니다. 저주가, 예,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받을 저주가, 내가 받을 심판이 사실 뭐인지. 그리고 이 저주의 그 절정은 61절입니다. 우리 6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입니다. 시작.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아멘. 아멘 하셔야죠. 네. 뭐예요? 성경에 막 어마어마한 저주들, 하나님 심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록하지 아니하는 모든 저주와 심판까지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안 지킬 때, 하나 어길 때 이걸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68절까지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안 지킬 때 받을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몇 배입니까? 축복에? 네, 한 3, 4배 정도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죄의 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네, 나는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고 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입니다. 그냥 뭐,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그런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저주를 받아서 그 멸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지금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말한 그 소소한 기쁨들, 먹고 마시고 그 일하는 그런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의 말씀을 하나 정도 어기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어기는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저주는커녕 솔로몬이 말한 그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로는 여러 가지, 네, 다양한 기쁨들과 어떤 축복들을 많이 누립니다. 도대체 죄인인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답은 하나밖에 없죠. 뭐겠습니까? 바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저주, 예? 하나님 크기만큼의 큰 그 저주와 심판, 그것을 무한하게 쌓고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숨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마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순종하셔서 그분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축복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은혜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마지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는 흠 많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인생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본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으로 모든 축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신명기 28장에 속한 여기서 보았던 1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복은 그분만이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흠 많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만이 받으실 그 모든 축복, 아들의 자격, 그것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우리 신자 성도의 자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 소소한 그 즐거움조차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까지 딱 가보니까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 맞는데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지혜와 기쁨과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우리는 이제 누구 때문에 받는다는 것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신자이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정으로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 죄의 크기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를 알며 그것을 내가 어떤 수단으로 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결코 기대하고 받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의 자격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복이 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된다는 것, 예? 그 예수님이 받을 그 자격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도 그게 어떻게 돼요? 복이 돼요. 죽어도 복이 돼요. 왜요? 부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천국이라는 또 영원한 나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인생은 결코 헛되고 헛되게 끝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떠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잘나서가 우리가 뭔가 열심히 애써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높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소소한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선 결코 확보하고 찾을 수도 없고 애써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모든 그 신령한 복까지 허락하시는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하루 남은 하루 그리고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증거하셔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벗어나 정말 참되고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소소한 것들부터 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그 안에 속한 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다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